예. 여러분, 지난 8월 10일 날 했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이제 막 제 아내와 제가 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아이들 밥 먹을 준비를 이렇게 이 탁자에다가 하고 있다가 제 노트북이 거기 놓여있기에 무심코 제가 노트북을 열어서 그때 한창 올림픽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올림픽이 어떻게 대구하고 있는가 해서 한번 인터넷에 혹시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부분이 있는가 들어가 봤더니 놀랍게도 중계해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아마 뉴질랜드의 아이들 학교 갈 시간이니까 한국은 꼭두 새벽이었겠죠.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벌써 일어나서 올림픽 중계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틀어서 우연히 나왔던 페이지는 펜싱 경기였습니다. 펜싱 경기였는데 그 경기를 사실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별로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찌르면 점수가 얻는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찔러야 되는지 몇 점을 내야 되는지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 경기가 에페라는 경기였는데 세 세트를 한답니다. 세 세트를 한 세트에서 세 세트를 하는데 총 15점을 먼저 따면 이기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종류가 펜싱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에페라는 경기는 동시에 찌르면 점수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좀 특별한 경기라고 그 해설위원이 설명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나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박상영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때가 준결승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위스 선수하고 둘이 싸우고 있었는데 그런대로 재밌게 봤습니다. 볼 줄 몰라도 펜싱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날 처음으로 배워가면서 해설에 설명을 들어가면서 봤는데 재밌게 또 이기니까 재밌었겠죠. 스위스의 벤자민 선수를 이기고 결승에 진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픽업하고 하기 위해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이제 돌아왔더니 제 아내가 웬일인지 컴퓨터를 안 끄고 그 앞에 앉아서 혼자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볼 줄 모를 텐데 펜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준결승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3-4위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결승이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박상민 선수가 다시 나와서 결승하고 있는 두 번째 세트부터 저도 함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 선수는 헝가리의 선수인데 임네라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잘하는 이 노장 선수인데요. 그 선수와 이렇게 하는데 암만 해도 잘 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세트 때 13-9로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세트 남아있고요. 두 점만 더 뺏기면 이 경기가 끝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세 세트에서 14-10까지 갔는데 이건 매치 포인트라고 하죠. 하나만 이렇게 찌르면 끝나는 지는 겁니다. 자기가 10이고 상대 선수가 임대 선수가 14였습니다. 그 장면은 이제 이 실시간 중계하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 중계 방송 보셨겠지만 저는 생방송을 봤습니다. 웬만한 가슴 떨렸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14-10에서 거의 불가능한 점수랍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 특별히 에페 경기는 같이 질러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15점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점도 뺏기지 않고 5점을 10점에서부터 따서 15-14로 역전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제 눈으로 그 이 실시간으로 그것을 봤습니다. 물론 인터넷이니까 몇 초 늦었을지 모르겠지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 최병철 위원인가요? 그 해설위원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기자입니다. 박상영 막 난리를 치고 뭐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거 어려운 거를 또 해냅니다. 그런 애드립까지 그래서 드라마 대사까지 막 끌어다가 애드립까지 해가지고 난리였어요. 그 조그마한 스크린을 보고 있던 제 아내와 저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 해외 나오면 대부분 우리 다 애국자가 됩니다. 그 역전 불가능하다는 점수를 역전해서 금메달을 겨우 따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하고 제 아내도 부둥켜 안고 좋아하며 눈물이 울컥 나올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참 기자들은 대단합니다. 그게 딱 끝나자마자 기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 이 불가능한 점수 한 점도 빼앗기지 않고 5점을 4대 연속으로 어떻게 따낼 수 있었을까. 14-10이라면 사실 포기해야 되는 경기인데 어떻게 박상현 선수가 이것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 그 역전의 힘이 어디서 났을까라는 것을 기자들이 찾아내는데 놀랍게도 2세트가 끝나고 3세트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박상현 선수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이 앞에 나오기 전에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걸 딱 캡처했어요. 참 기자들 대단하죠. 그리고 뭐라고 캡처했을까를 이제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이걸 반복하는 거죠. 자기 암시라는 겁니다. 아, 그러고 나가서 그 역전을 이뤄낸 겁니다. 그러니 이제 기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기사를 씁니다. 뭐라고 기사를 썼는가 하면 마법의 주문이 통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마법의 검. 그날 저녁에 이러 비슷한 제목으로 웬만한 신문 다 도배가 됐어요. 이번 한국이 금메달 딴 여러 가지 그 경기 가운데 가장 감동스러웠던 장면이 바로 박상현 선수가 내리 5점을 뒤집고 역전을 거두고 금메달을 따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목사님들도 대단합니다. 기자들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수요일 날에 아마 그 경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4일이 주일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의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웬만한 교회들 설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웬만한 전기 싹 바뀌어버렸거든요. 목사님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마 다윗이나 바울의 이름보다 그날 각 강단마다 박상현 선수 이름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 혼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박상현 선수 이름이 우리 예감교회에 더 거름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서성민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잠시 언급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서 전사님이 뭐가 불만이신지 모르겠지만 이 훌륭한 믿음의 예에 대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단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뒤에 나와서 설교하는 제가 그것은 믿음이다 다시 할 수도 없는 말이에요. 그죠? 그 믿음이 아니다 이러고 단정을 지난주에 쳐주셨기 때문에 이번주에 일개 담임 목사가 나와서 아니다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기 암시를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 두 가지를 늘 혼돈스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걔는 가재 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박상현 선수가 보여준 그 모습은 믿음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어떤 마법의 주문과 같은 어떤 에너지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았고 한 사람은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단순하게 답을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한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기도가 응답되어졌고 한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어떤 이런 에너지나 어떤 마법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신앙의 혼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상현 선수가 보여준 그런 모습은 뭐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면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과도 나누고 우리 지난주에도 잠시 나눴습니다만 사실 지금 골리앗과 다윗은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스킬과 그 능력과 그 힘하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전투력하고는 둘이 싸우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죠? 100번 싸우면 100번 다 다윗이 져야 마땅한 싸움이죠. 이건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싸우겠다고 일어나서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느냐? 골리앗을 향해 달려들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뭐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그 단어를 용기라는 단어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 영적인 용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기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용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 용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아까처럼 혹이나 객기 이거와 비슷하게 용기를 혼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이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용기가 갖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영적 전쟁을 싸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용기가 무엇인지,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다. 형에게 욕을 먹고 야단을 맞아가면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사울에게 전했고요, 사울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보자마자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골리앗은 태어날 때부터 용사인데 너는 조그만 애송이지 않냐 라는 것이 사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싸우겠다라고 사울에게 주장을 하죠. 결국 사울은 다윗을 출전을 시킵니다.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군복과 갑옷과 투구를 씌워서 이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의 옷을 입고 사울의 갑옷을 입고는 몇 걸음 걸어보다가 이건 너무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벗어놓고 그냥 막대기만 들고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뒤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다윗이 이제 막대기 하나를 들고 시냇가를 건너며 돌멩이를 다섯 개 줍습니다. 옛날 이 제가 수요일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미국이나 영어권에서는요 이 다섯 개를 다섯 개의 돌멩이마다 글자가 쓰여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F-A-I-T-H Faith 이렇게 써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써있진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섯 개의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그 돌멩이를 가지고 물맷돌, 우리 새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끈이 매어져 있어서 돌리다가 한쪽 줄을 놓으면 돌이 날아가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맷돌을 사용하기 위해 주머니에 돌멩이를 넣고 나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의 시작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익숙치 않는 것을 내려놓고 익숙한 것, 늘 양치러 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지팡이, 늘 양치러 갈 때마다 준비했던 돌멩이, 물맷돌, 이걸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익숙하기만 한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박상현 선수가 그 다음에 임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박상현 선수는 21살입니다. 세계 랭킹이 21위입니다. 그렇죠? 임내 선수는 42살입니다. 세계 랭킹이 3위입니다. 경력면에서 볼 때나, 그렇죠? 칼을 누가 많이 잡았을까로 볼 때나, 랭킹으로 볼 때나, 그러면 누가 더 펜싱에 익숙한 사람입니까? 임내 선수가 당연히 익숙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익숙하지 않은 박상현 선수에게 패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렇죠? 익숙함만 가지고는 싸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박상현 선수는 뭘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 용기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임내 선수도 용기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 박상현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이 용기는 제가 오늘 용기의 세 가지의 얼굴을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 얼굴이 바로 소망이라는 얼굴입니다. 용기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는가 하면 소망이라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익숙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소망이라는 얼굴로 용기가 있어야, 그 용기가 갖춰져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골리앗은 이제 다가오고 있는 다윗을 봤습니다. 그죠? 두리번거리다가 쟨가 하고 지금 본 것입니다. 봤더니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 것이죠. 골리앗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금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느냐 라고 그를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를 죽여서 이 새 밥으로 짐승의 먹이로 던져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허풍이 아닙니다. 그죠? 골리앗은 그럴 만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우습게 보였던 이유는 막대기 하나 들고 본문에 보니까 얼굴이 붉고, 그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볼따구가 빨갛고 이런 말입니다. 옛날 시골에 가면 동네에 이렇게 코치질 흘리면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애들 보면 볼이 빨갛죠, 그죠?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애라는 증거. 여기서 볼이 붉다라는 말은 이 아직 어리다,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렇게 아직 어린 아이가 다 크지 않은 성인이 되지 않았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저쪽에서 자기와 싸우겠다고 오는 것이 너무나도 웃기는 겁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에서 이길 것이라고 판단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한 사람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다윗의 형들조차도 말렸던 것으로 보면 다윗의 형들조차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실 좀 뒷부분에 가시면 좀 특별한 부분이 하나 등장하는데 55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물어본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 사울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브넬에게 제가 도대체 누구의 자식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쟤 도대체 누구네 집인데 저렇게 용감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하나는 지금 다윗이 만약에 진다면 그의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의 가족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죠? 꼭 어느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으로 볼 때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앞에 서고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조차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 군대들도 꿈에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만 성경의 이야기를 하도 들었으니까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결과를 아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대체 이해는 못하신 것 같아서 우리 그 왕지사님하고 우리 승민이하고 둘이 어떤 싸운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왜 승민이가 이딴 옆차기로 왕지사님을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엄마도 안 믿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다윗은 그것을 기대하고 나간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건 용기라고. 용기란 어떤 것인가 하면 용기란 첫 번째 우리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절망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래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용기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도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또는 주변의 상황들은 다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할 때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아니다 혹시 모른다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일어선다면 그게 용기라는 거죠. 용기. 용기의 첫 번째 얼굴은 바로 소망이라는 얼굴인 것이죠. 그렇죠?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 용기에 대해서 너무 유명한 아주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솔길을 걸어가다가 제가 이 예화가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솔길을 걸어가다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용기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되묻습니다. 그래, 네 생각에 도대체 용기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한참 생각하다가 용기란 힘이 약한 친구가 어떤 덩치 큰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내가 대신 나가서 싸워주는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어쩌면 그게 대단한 용기죠. 아버지가 그래 그것도 용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한참을 더 걸어가는데 이제 오솔길에 구퉁이를 돌면서 아무도 안 봐주는데 조그마한 꽃 한 송이가 피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용기란 바로 이 꽃과 같은 것이랍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꿋꿋하게 자기가 해야 할 그 꽃 피우는 일을 이 구석장에서 하고 있는 것 이게 용기란다. 덩치 큰 사람과 정말 맞붙어서 싸워주는 그것도 용기일지 모르죠. 아마 그런 용기 우리 인생에 몇 번 안 필요할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용기는 바로 이런 용기입니다. 다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거기서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게 용기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용기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용기의 첫 번째 얼굴은 바로 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는 한 영적 전쟁은 해볼만한 겁니다. 그렇죠? 이 소망이 없다면 다음번에 승리도 없는 겁니다. 왜요? 싸워보질 않으니까. 싸워볼 생각도 못하니까. 그런데 이 용기는 지든 열 번을 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의 용기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다윗은 그렇게 자기 편인 이스라엘 군대에 그렇게 큰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소망 하나 붙잡고 용기 있게 이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죠? 골리앗이 이제 막 비웃습니다. 아까처럼 새 밥으로 주겠다는 둥, 뭐 죽여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둥, 그죠?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굉장한 위협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자기도 대답하며 응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41절인데요. 아, 41절이 아니라 예. 4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이런 다윗이 말한 이거는 뭘까요? 그냥 허풍일까요? 잘 보십시오. 그 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저주를 하는 그 부분이 44절에 나오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너를 죽여서 들짐승에게 주고 공중의 새에게 주리라라고 이야기한 건 허풍이 아닙니다. 왜요? 골리앗은 그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죽여서 또 블레셋 군사들을 죽여서 공중의 새의 밥으로 주겠다. 이건 허풍입니까? 아닙니까? 자기는 그럴 힘이 없는데 이걸 허풍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은요 항상 한 가지의 공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공식입니다. 제가 믿음 얘기할 때마다 늘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뭐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죠?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믿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이건 그냥 확신이고, 이건 자기 확신이고요. 믿음은 내가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이 그 믿음의 공식대로 지금 이해해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모르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 다윗은 하나님의 신적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의 두 번째 얼굴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6절의 공식에 따르면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두 번째로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6절에 이야기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자, 믿음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아, 될 것 같다, 이 소망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는 분명히 이 믿음의 얼굴, 두 번째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의 얼굴은 항상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를 믿는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는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한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기 창과 자기 힘에 근거해서 다윗을 없애겠다고 단언하는 것이고 협박하는 것이고, 이건 협박입니다. 허풍이 아닙니다. 다윗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다윗은 허풍입니다. 왜요? 다윗의 힘으로는 골리앗을 해치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허풍이 아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그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여줄 것이야. 그래서 다윗은 용기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믿음의 얼굴, 이 용기의 두 번째 얼굴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능력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용기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라는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그렇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을 했는데 또 실패해요. 그렇죠? 두 번 실패인데 또 실패해요. 그래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겁니다. 왜요? 나는 또 실패할 것 같아. 그죠? 나는 또 실패할 인간인 것 같아. 사업 능력도 없고, 그죠? 그만큼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만한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또 실패할지도 몰라. 하지만, 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용기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좌절할 만한 일들, 여러분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용기를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용기는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근거한 것입니다. 용기의 세 번째 얼굴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건방진 대답을 듣고 다윗의 이 건방진 대답을 듣고 골리앗은 이제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겠거나 그냥 몸으로 보여주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일어나서 다윗을 향해 돌진하여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을 향해 오는 모습이 41절에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사실 골리앗은 혼자 싸우긴 하는데요, 워낙 이 무기들도 많고 갖춘 것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방패든 사람들이 앞에 있고 칼 든 사람들, 무기를 든 사람들이 또 뒤에 주르륵 따라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만약에 칼 하나 잃어버리면 또 옆에 있는 애가 또 칼도 주는 거죠. 그죠? 이거 완전히 갖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그 대신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움직이는데 둔합니다. 얘는 다 줄줄이 따라다녀야 되죠. 그죠? 이 갑옷 크고 입었으니 뭐 이게 어기적거려야 되죠. 이게 둔한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막대기 하나 들고 뛰댕기니까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아주 재빠르게 움직였다고 48절에 이야기합니다. 잘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주 잽싸게 달립니다. 갑옷도 안 입었겠다.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겠다. 막대기 하나 달랑 들고 나왔으니까 잃을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 그러니 막대기 하나 들고 후다닥 뛰댕기면서 가진 거라면 돌멩이 그리고 맨 길바닥에 그냥 그 흔한 그 돌멩이 그거 다섯 개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 꺼내가지고 물맷돌에 걸어서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해 그 물맷돌을 집어던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놀랍게 온몸에 갑옷을 다 입고 얼굴 하나 비어있는데 그 돌멩이가 하필 이마에 박혀서 그 커다란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린 것이죠. 다윗은요 달려들어서 그를 짓밟고 발로 밟고요 칼 막대기로 목을 빌 수는 없잖아요. 그의 칼을 뺏어서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나중에 그 이 칼은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칼로 골리앗의 목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전쟁의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게 전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즉 하나님의 군대와 이방 군대의 전쟁을 그리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였던 골리앗을 이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군대의 대표였던 다윗이 무찔러 역전시켰습니다. 그렇죠? 이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52절입니다. 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다.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저는 이 용기의 세 번째 얼굴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용기를 냈는데 그 용기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 용기가 고스란히 어디로 전해집니까? 이스라엘 군대에게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태까지 덜덜 떨고 도망갈까 말까 타령할까 말까 늘 생각하던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한순간에 다 같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 뒤에 쫙 보시면 이 골리앗은 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들은 대부분 큰 사람들 같습니다. 골리앗만 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골리앗만 싸우자라고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그 골리앗과 그 블레셋 앞에 들들 떨고 있다가 이 다윗의 용기로 말미암아 다 같이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고 다 같이 용기가 생겨서 지금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며 정면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의 세 번째 얼굴은 저는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용기를 내면 그 용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내가 용기를 내면 그 용기가 나 혼자 조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뜨겁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박상영 선수가 용기를 낸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보여준 것은 용기는 맞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인데 소망을 가졌으니까 용기입니다. 그렇죠? 그 용기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관람하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뜨거워진 것이죠. 그렇죠? 요즘 아주 이 트렌드가 이게 난리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탁구 치다가도 좀 지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다들 줄 알겠죠? 다른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든다. 다른 사람을 용기의 세 번째 얼굴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용기가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다른 사람들도 함께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용기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믿음보다 용기라는 이름을 더 선택하고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자꾸 믿음이라고 무슨 마법처럼 마술처럼 되면 믿음이 많은 거고 안 되면 믿음이 적은 거고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해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용기는 또 일어날 수 있는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용기는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용기는 내가 믿는데 다른 사람들조차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용기인 것이죠. 영적 전쟁에 이 용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목요일 날 아침 일찍 텍스트가 하나 왔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차인경 집사가 이 뇌파 검사를 했는데 장기도 조금 회복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 경련 증상이 가라앉아서 이제는 조금 치료가 될 것 같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도 다 같이 기도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의사도 이번 주 초에 월화수 정도에 그가 깨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더라도 어떻게 깨어났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야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눴죠. 그런데 목요일날 아침에 텍스트가 왔습니다. 다시 검사를 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고 경련도 다시 시작이 되고 소관의 장기와 그 다음에 뇌를 검사했는데 뇌손상도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안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 제목만 제가 다른 분들에게 남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아마 좀 일찍 잠들었나 봅니다. 금요일날 아침에 보니까 목요일날 저녁에 그 은경자매 그 자매인 은경자매로부터 텍스트가 와 있었습니다. 자매 이야기는 의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일날 정도면 아마 천국에 갈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텍스트로 남겨놨더라. 월요일 금요일날 목요일 밤에 와서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요. 그렇죠? 저는 조금 좀 그 상처가 있나 봅니다. 예담교회를 하면서 우리 40일 동안 3번의 장례식 참 그 기록 아닙니까? 저는 가슴이 쟤네 철렁철렁합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제 아내 근무도 빼고 같이 내려가자고 해서 금요일 밤에 이제 내려갈 계획을 짰습니다. 비행기가 좀 시간대가 잘 안 맞고 해서 버스를 타고 9시간 버스 걸리더라고요. 파버스 노스에 도착했더니 토요일날 새벽 5시 50분이었습니다. 내렸는데 토요일날 그래서 마침 가게 문을 아무것도 안 열었더라고요. 겨우 맥도날드를 찾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오늘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11시에 면회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11시에 면회를 갔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호흡기만 빼면 산소호흡기만 빼면 이제 더 이상 유지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의사들이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포기하고 이제 가족들을 부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그날 오후 4시에 컴퓨터 모습에 도착하기로 되어있었고요. 차지사님과 권사님 만나서 울고 위로하고 들어가서 그 앞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에도 계속 번민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 살리실 수 있으면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낮에 나와서 제 아내가 그냥 도시를 조금 방황하고 저녁에 또 9시 30분 버스가 예약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한 번 더 저녁에 의사와 미팅을 마치고 제가 또 다시 가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근데 놀랍게도요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과 참 권사님 차집사님 참 걱정 많이 했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가족들 얼마나 갑자기 당한 일이기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용기를 내시죠. 용기를 내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크게 도전받았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에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절망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영적인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살고 죽는 거야 하나님 손에 달려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망의 얼굴로 있는 용기를 붙잡고 믿음의 얼굴로 있는 용기를 붙잡고 위로의 얼굴로 있는 용기를 붙잡고 그렇죠? 마지막까지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저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차용경 집사님도 그렇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절망스러운 일들.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일들.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그 일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용기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용기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나의 용기가 다른 사람도 함께 세울 수 있음을 알고 끝까지 용기를 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